겨우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.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.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. 그대를 사랑하고